새로운 시작이 다가와요. 내일의 꿈을 잡아봐요. 함께하는 순간이 소중해.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요. 희망의 빛이 비춰와요. 두려움 떨쳐버리고 같이 걸어가는 길 위에 우린 할 수 있어요. 밝은 미래로 춤추자. 함께 날아올라. 우린 할 수 있어요. 밝은 미래로 춤추자. 함께 날아올라. 춤추